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타지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할 만한 것들을 녹취를 하게 됐고 그게 세월이 지나 5년 정도가 되니까 꽤 두툼한 두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와 나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이제 책을 선물해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아들아, 책을 다 읽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책을 드린 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그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앉으셔서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뭐, 책을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너 시간을 집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셨는데, 물론 성경을 읽긴 했지만, 다른 책들을 읽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대요. 그러니까 막, 문해력이 높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어머니께서는 서너 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드라마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순간에는 조금만 들어도 지겨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오랜만에 하면서 바로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다시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께 받은 계시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전달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일곱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이걸 듬성듬성 한달막 이렇게 오랫동안 걸쳐서 읽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걸 받자마자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을까요? 그쵸, 받자마자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을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속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일곱 교회 안에 고향 제일 교회에 딱 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으실까요? 그냥 흘겨서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 때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곧 그것은 우주적 교회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요한계시록 7장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7장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먼저 이 맥락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6장을 봤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원래는 6장 다음에 8장이 나와야 맞습니다. 인지항을 할때 여섯 번째 인지항,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지항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7장이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막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요한은 이렇게 7장을 이 6장과 8장 사이에 이렇게 껴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7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7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네모퉁이 하면은 우주적인 공간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재앙이,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집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그들을 지금 보호하려고 막아서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무엇을 찍는다고 합니까? 도장을 찍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당시 때 의미로는 보호 또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내 소유인 거예요. 그래, 내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비되는 하나의 극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요, 지금 이것과 딱 반대인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 안 읽어도 아는 그런 거예요. 이 짐승의 표 들어보셨죠? 숫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숫자? 6, 6, 6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때는 이 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뭘할수 없냐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 제가 딱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딱 맞는데. 이 주민등록카드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고향동에서 5만 원씩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 있어야 돼요. 그 주민등록 안 갖고 혹시 찾아가서 받으시려고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겠죠? 왜요? 그거 없으면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아서 이게 없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정부 지원금 받고, 다른 사람 다 고향동에서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나 주민등록증 없어서 그거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왜 그들의 이마나 오른쪽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해 줍니다. 숫자 몇인지 아시죠? 몇 명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요. 왜 유명하죠? 누구 때문에 유명하죠? 신천지 때문에 유명합니다. 아주 신천지가 성경 광고를 너무 요한계시록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광고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인 수다 파악이 돼버렸잖아요. 안타깝게도 14만을 훨씬 훌쩍 넘기는 거의 한 20만 명 정도에. 30만이랍니까? 어마어마하군요. 어쨌건 이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이 중요한 숫자라는 걸 알고 이 14만 4천 명다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분해를 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할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에 항상 완전한 숫자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14만 4천 명이지 한 명, 두 명, 세명 나타내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가 아니라 도대체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성격의 공동체였는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하면서 여러분 이제 6절부터 해서 쭉쭉쭉 나와서 12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에서 다 더해지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 12 지파가 나온 것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창세기에서 이미 야곱의 자손을 열두 지파가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니까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열둘이에요. 근데 원래 창세기에서 열두 지파 첫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닷,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지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누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입니다. 원래는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르우벤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유다가 앞으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한이 다시 정리를 했을 때 장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장자에게 다 축복권이 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차이점인데 그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열두 지파 있는데 요한계시록 열두 지파에는 빠져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단입니다.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빠져있고 빠졌으니까 또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단지파는 빠지고 왜 므낫세 지파는 들어갔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사사기 18장에 있는데 먼저 단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여러분 이게 짧지만 이 18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단 지파가 뭘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므낫세 지파는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왜 들어왔느냐? 이것은 이제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므낫세 원래 악한 왕이었어요. 처음에 왕들 소개할 때 쫙 나오잖아요.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므낫세 첫 줄 악한 왕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므낫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다시 말해 유다지파가 앞에 있고 단지파 빠지고 므낫세 지파를 넣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열두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자신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구나. 혈육에 의한 열두 지파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는가? 두 번째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회개하였는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를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14만 4천 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회개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이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로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으니까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받고 주님의 도장을 찍힘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자들, 이 여러분이신데,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너희가 도장을 찍힌을 받았느냐? 그럼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베드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럼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의 업적을 뭐하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노방 좀뭐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는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을 쭉 읽으시면 어떻게 선포하며 살지를 베드로 사도가 쭉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2장부터 쭉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살아야 하는가를 쫙 나열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은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도들이 바로 이 길을 택했던 거예요. 다들 짐승의 표 받고 마음껏 부유하게 거래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비록 손해보고 어렵고 고통이죠. 남들 5만 원 받을 때가 안 받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거 거부하고 그 길, 어려운 길 알면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황제 숭배를 따르는 것 대신에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황제 숭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임 알면서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요한은 자신의 시선을 그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에서 하늘에 있는 무리로 옮깁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얘기만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이야기 끝나면 반드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거의 동시에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봐야 한다고 요한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것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나면 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무엇은 일을 보여주느냐? 하늘에 있는 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초월적인 일들이고 불가사의한 일들인 겁니다. 근데 요한이 왜 이것을 계속해서 동시에 기록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게 끝나고 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7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을 보니까 어떤 무리가 있대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만학자들은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박해를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 다시 말해 죽은 성도들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 전 우주적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14만 4천 명과 동일한 범주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옷입니다. 두루마기 옷.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그들이 순교자임을 뜻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뜻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께 있다.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 짐승의 표, 이거 받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황제가 가장 위대하다. 로마 황제가 최고다. 로마 황제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자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구원은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 로마는 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 행복한 것이죠.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요. 로마의 소유가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 순교자들이 그 구원 로마 황제에게 했다? 아니요.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에 화답하여서 천사들도 외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12절 보시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찬양과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많은 천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동에 있는 군인들만 다 모여서 사열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근데 만약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인이 한자리에 다 모인다고, 모든 군인이, 많은 군인 말고 모든 군인이 다 모인다 생각해보십시오. 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머릿속 상상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웅장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목소리 큰 군인이 부대 차렷! 이것만 딱 외쳐도 짜릿짜릿하잖아요. 대대가 모이면 더 우렁차고, 연대가 모이면 더 우렁차고, 사단이 모이면 더 우렁차고, 군단이 모이면 더 우렁차입니다. 모든 군대가 다 모이면 얼마나 그것이 웅장하고 크겠습니까? 소름이 쫙쫙 돋겠죠.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다고요? 많은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목소리로 외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짜릿함이 있어요. 뭔가 힘이 그냥 막 생깁니다. 여러분, 시위할 때도 보십시오. 한두 명 모여서 시위하면 되게 약해 보이는데,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 강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 숫자가 가진 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지금 흰옷을 입은 무리도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그 수를 셀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큰 숫자의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라고 해서 정말 가장 큰 숫자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무리와 하나님의 무리의 차이점입니다. 너무 다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수를 자랑합니다. 연봉 자랑하죠. 뭐 몇만 불 돌파 자랑하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남들을 보이지 않게 어떻게든 약한 자들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자기들끼리 빼앗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죠. 어린아이들도 만나서 뭐 물어본다고 합니까? 너희 집몇 평이냐 물어본대잖아요. 초등학교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칭송을 받습니까? 많은 숫자를 가진 자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무리가 많아도 그 자신의 무리의 숫자를 자랑하지를 않아요. 그들의 자랑은 어디에 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이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완전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승리하죠? 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희생시키죠.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느냐? 왕이 희생됩니다. 반대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승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의 보혈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왕을 찬양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봤던 이흰 두루마기를 입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집니다.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처럼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빨아서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근거로 한 장면이 이 출애굽기와 다니엘서에도 나타나는데 저는 이 창세기 49장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9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임금의 지위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위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서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그의 몸을 씻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다시 다시 말해 십자가의 승리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음으로써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 이것을 구약의 사건부터 쭉 이어져서 이해하는 사람들 이게 아 이건 우리 이야기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몰입해서 그 한 책을 서너 시간만 읽을 수 있었던 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수신자들도 이건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 16절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광야에서 백성들이 떠돌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은 주렸습니다.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해와 그리고 또 열이 그들을 괴롭게 내려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삶이 요한계시록의 처한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읽었을 때 주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여기서는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비록 여기서 굶주리고 있고 주리고 있고 목마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미 구약에 여러분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 아니어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의 영혼이 목마르고 나의 영혼이 굶주리고 나의 영혼이 정말 강렬한 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 같은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해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있던 약속처럼 이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샘이 솟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밝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소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